보이지 않던 내 맘에 네가 다가와. Because I love you boy, 내 곁으로 다가와요. Because I need you boy, 꿈에서도 그리운 걸. Remember I love you boy, 다신 볼 수 없다 해도. Because I love you boy, because I love you boy, 사랑해요. Get